고 싶어 원한다는 날 내게 맡기고 눈을 감아 나만 저 하늘의 달보다 더 차가운 널 갖고 싶어 뜨거운 태양이 내 안에 떠오를 거야 넌 너 잡아서 30분 안에 미쳤냐면서 화장 다시 했잖아 106.5마치 인터폰 할게 더 끊는 재미없어 그치 본론으로 넘어가 우리 말만 거창하게 한 느낌이 들어 구체적으로 설득시키고 싶어 When the sun goes down 수많은 과의 신중함을 잠식해도 오늘 밤은 예배소리 같은 어둠이 창피함에 가려준대도 나중 가서 태도 완박고 절대로 미리 반지를 끼워줄 때 눈 뜬 상태로 놀랄 수 있어 내게 하자 넌 모르걸래 오케이 표정이 몇 가지인지 음역대는 어디까지인지 한마디도 안 꺼내고 주문 주고받지 찰떡처럼 보는 합은 있지 성격뿐만 아니지 2인 1조 will own each other's 오늘 밤 널 갖고 싶어 세상을